그날 해변을 걸었습니다. 그리고 사랑을 받았습니다. 파도는 사랑을 오래 했었고 소라의 이야기는 즐거웠어요. 그러나 세월이 흘러간 지금 사랑은 미움으로 변했습니다.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마음 그런 것으로 사랑은 멀리 멀리 떠났습니다. 별이 잠든 그 밤에 세월이 흘러간 지금 사랑은 미움으로 변했습니다.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마음 그런 것으로 사랑은 멀리 멀리 떠났습니다. 별이 잠든 그 밤에